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표단단장인 리종혁 조국통일위원권위원장이 4일 국제의회동맹 제136차 총회 전원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는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이며 전체 인민이 평등하게 참다운 자주적 존엄과 복리를 누리는 인민대중 제일주의의 세상이라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대조선 적대시를 국가정책으로 삼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은 악랄한 경제제재책 등과 전쟁 연습에 매달리면서 우리 공화국을 말살하고 우리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짓밟으려고 온갖 발악을 다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핵강국의 전열에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자중자숙해야 하며 전 오바마 행정부의 실패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서 교훈을 찾고 정책 전환의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주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사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그는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손잡고 인민들의 존엄과 복리가 보장되는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바이라고 지적했습니다.